세상에서 나에게 고귀한 것은 솜털처럼 부드러운 하얀 추억이라네. 손잡고 뛰놀며 정답게 춤췄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동네 친구 모두 모여서 새파란 들판을 마음껏 달렸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꿈을 먹고 꿈을 키웠지. 손잡고 뛰놀며 정답게 춤췄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동네 친구 모두 모여서 새파란 들판을 마음껏 달렸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꿈을 먹고 꿈을 키웠지. 못 잊겠네, 못 잊겠네.